찬양의 꽃 김일성과 김종일아 전 시위가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 점하여 러시아 여리변강 나우드카, 중국 대련과 단동,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수백 쌍의 태양의 꽃 김일성아와 김종일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